풋풋한 기억에, 기억에 그마저도 이젠 꽤 희미해, 희미해 이름조차 잘 떠오르지 않아 yeah. 그날은 너무 또렷한데 yeah. 어쩌면 난 heartbreaker 내 맘을 아프게 했던 게 분명한데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날 보면 yeah. 이젠 다 괜찮은가 봐 그랬던 널 우연히 마주친 거야 하얗게 잊혀진 너는 또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넌 사라져가 자연스레 I did it all with a smile on my face 내 기억이 사라진 흔적들이 나에게 다시 돌아올까 봐 웃으며 다시 돌려보낼게 I did it all with a smile on my face 아무도 아파하지 않아도 돼 멀어져가는 널 붙잡지 않아 난 웃으며 널 떠나보내 With a smile on my face 한치 멀어져간 널 바라보네 왜 이러는지 나도 이해가 안 돼 널 보냈던 그날처럼 물었어 이유가 뭐니 아무 말 없이 날 꼭 안아줬고 그게 우리의 끝인 걸 알았어 그렇게 멀어져간 너 사실 너에 대한 모든 건 선명해 말투까지 모든 게 사랑했던 기억 마음 깊숙이 묻어둘 내 자연스레 I did it all with a smile on my face 내 기억이 사라진 흔적들이 내게 다시 돌아올까 봐 웃으며 다시 돌려보낼게 I did it all with a smile on my face 내가 있을게